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. 괜히 또 전화가 걸어봐.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. 나 지금 센치에 천장만 바라봐.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. 나 지금 센치에 불러줘 자장가. 잠들고 싶어도 양들이 멀리 도망가. 창문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인 듯이 무서워. 오늘 밤 종이 울려 밤 12시. 다른 내게 인사해도 오늘은 별로 반갑지 않아. 머리를 흔들며 너지러 내 곁엔 아무도 없잖아. 감정은 low한데 난 우주까지 가고파. 이 맘 누가 알아줄까. 죽고 싶어 마음만.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. 괜히 또 전화 걸어봐.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. 나 지금 센치에 천장만 바라봐.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. 나 지금 센치에 혼자 누워있게. Yeah. 그냥 하늘에 떠있는 별이 되고파.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빛을 내잖아. 어두워진 밤과 같이 어두워진 맘. Weddle war with weddle war. 누가 날 알아줄까. Yeah. 괜히 어울리지 않는 재즈 음악을 틀어요. Ray Charles 같이 비가 나를 적시듯 음악 소리 눌려 퍼져 귀에서 발끝까지. 조심해 조심해 SNS 감성에 취해 소리 적지 않기. No. 혈기 왕성한 맘배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안기.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. 괜히 또 전화 걸어봐.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. 나 지금 센치에 천장만 바라봐.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. 나 지금 센치에 좁은 내 방 한 칸. 오늘따라 너무 넓어. 혼자 누워있게. 잡히지 않아 이제와 후회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.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순 없겠지. 나 지금 센치에 천장만 바라봐.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. 나 지금 센치에 혼자 누워있게.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.